제9과 서점에서 Lesson 9 in the bookstore. 단어 Vocabulary. 서점 Bookstore. 소년 Boy. 원하다 Want. 책 Book. 소녀 Girl. 종류 Kind. 에 관하여 About. 개 Dogs. 애완동물 Pet. 부문 Section. 우표 Stamps. 도우다 Help. 취미 Hobby. 다음번 Next. 과학, science, 역사, history, 이야기책, storybook, 그리고 나서, then, 문장, text, 책 한 권 샀으면 해요. I want to buy a book. 무슨 종류의 책을 사길 원하죠? What kind of book do you want? 개들에 관한 책이요. I want a book about dogs. 애완동물 서적부에 있을 거예요. Here they are in the pet section. 넌 무슨 책을 원하지요? What kind of book do you want? 우표에 관한 책을 원해요. I want a book about stamps. 그것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Do you know where they are? 아니, 어떻게 찾는지 좀 도와줘요. No. Can you help me? 저쪽에 있어요. They are over there. 그런 책이 취미 서적부에 있나요? Are they in the hobby section? 그래요. 과학 서적부 옆이에요. Yes, it is next to the science section. 우표 책은 전부 여기에 있군요. Look at all the stamp books here. 난 역사 서적부를 둘러봐야겠어요. I want to look at the history section. 내 동생을 위해 이야기책을 사야 돼요. I need to buy a story book for my brother. 아동 서적부에서 만나요. I will meet you in the children's section. 그리고 나서 우리들 책을 삽시다. Then we will buy all our books.